낮에 꾸는 꿈 믿기지 않을 뿐 여전히 내 거짓말 같아 눈 또 보면 너의 품 Girl 네가 부르는 내 이름 모든 걸 거치며 아름다워져 새로 피어나 꿈 놀라워 뭘 좀 알아 갈수록 더 더 falling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아 매일 더 해 Girl 속삭이는 모든 언어들 감미롭게 날 파고들어 막을 수 없어 내게 생각 없어 계속해서 널 찾고 있는 건 나야 한시도 떨어질 수 없어 계속해서 널 곁에 두고 싶어 Sweet talk to me babe It's magical Sweet lullaby 내 이름을 원해 Sweet talk to me babe It's magical 머리 쓰다 대는 손길 조금 나리서 나빠 나른한 네 분위기 완벽해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아 매일 더 해 네가 가는 손에 어두워져도 it's okay 어둠도 밝게 느껴지는 이유 그건 it's you 막을 생각 없어 계속해서 널 찾고 있는 건 나야 한시도 떨어질 수 없어 계속 Sweet talk to me babe It's magical Sweet lullaby 내 이름을 원해 Sweet talk to me babe It's magical 연애 수 없어 너에게 So oh 내게 취한 듯이 분명히 기쁨이 기쁨이 계속될 수 있게 I want it I want it 무거워진 눈이 담겨있어 끝없이 너를 원해